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29과입니다. 오늘의 중의 표현은 近くで見ると大きいですね. 가까이에서 보니까 크네요.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안나는 사쿠라의 고향인 시즈오카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사쿠라가 조카인 켄타와 함께 후지산을 사진에 담을 수 있는 절경 장소에 왔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의 가장 높은 산으로 세계 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29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近くで見ると大きいですね. 가까이에서 보니까 크네요. 입니다. 富士山だ! 近くで見ると大きいですね! あれ? 雲の形が帽子みたいです! あの雲が見えると雨が降るんだ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富士山だ! 近くで見ると大きいですね! あれ? 雲の形が帽子みたいです。 あの雲が見えると雨が降るんだよ。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지산다. 후지산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후지산은 후지산이고 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인 です. 예,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후지산의 산은 이름에 붙이는 상하고 같은 건가요? 네, 발음은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산은 야마라고 하는데요. 산 이름 뒤에 붙으면 발음이 삼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近くで見ると大きいですね. 가까이에서 보니까 크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이 문장에서는 주어인 후지산. 후지산이 생략됐습니다. 近く는 가까이고요. 네는 조사로서 장소를 나타냅니다. 미르는 미마스 봅니다의 사전형이고요. 도는 조건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로서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인과관계를 나타냅니다. 近くで見ると 가까이에서 보니까 라는 의미인데요. 또 앞에 동사는 사전형이나 나이형이 되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또는 동사 뒤에 붙으면 조건을 나타내는군요. 네. 오키는 크다라는 의미고요. 작다는 지사이입니다.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고요. 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조사로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보니까 크네요의 발음을 연습해 볼까요? 近くで見ると大きいですね. 안나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あれ?雲の形が帽子みたいです. 구름 모양이 모자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요. あれ?는 뭔가를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雲?는 구름이고요. の?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形?는 형태, 모양이란 뜻이고요. な? 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럼 쿠모노 카타치 구름 모양이 주어인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모시는 모자고요. 미타이는 무엇 무엇 같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모자 모양을 한 구름이라고요? 네, 산 꼭대기에 걸쳐 있는 삿간 모양의 구름을 말하는데요. 가상우모 라고도 합니다. 흔히 비가 내릴 징후라고 하죠. 네, 그렇군요. 이어서 켄타가 안나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あの雲が見えると雨が降るんだよ. 저 구름이 보이면 비가 내리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요. あの는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쿠모는 구름이고요. 가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죠. 見える는 見えます. 보입니다의 사전형이고요.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조금 전에 배운 조건을 나타내는 토이군요. 그런데 미마스와 미에마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마스는 자신의 의지로 본다는 뜻이고요. 미에마스는 저절로 눈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후지산이 보입니다는 후지산과 미에마스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화 내용 설명드리죠. 아메는 비고요. 가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흐른다요는 내리는 거야 라는 뜻인데요. 내립니다인 흐리마스의 사전형인 흐르의 눈앞에서 일어난 상황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표현인 응다가 붙어있는 거죠. 응다라고요? 네. 제27과에서 설명할 때 사용한 표현인 응데스를 배웠죠. 응데스를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이 응다입니다. 그리고 요는 문장 끝에 붙이는 조사인데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줄 때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아메가 흐른다요는 비가 내리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29가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 표현은 近くで見ると大きいですね. 가까이에서 보니까 크네요. 富士山だ. 近くで見ると大きいですね. あれ? 雲の形が帽子みたいです. あの雲が見えると雨が降るんだよ.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응다를 배웠는데요.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응다의 기본형은 노다입니다. 노다는 말하는 사람이 눈앞의 상황이나 이유, 사정을 설명할 때 문장 끝에 붙입니다. 회화체로는 응다이고요. 정중하게 말할 때는 응데스를 사용합니다. 노다 앞에 오는 동사는 마스형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형이나 타형 등의 보통체를 사용합니다. 저 구름이 보이면 비가 내린다고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비가 내립니다는 아메가 흐리마스 라고 하니까요. 흐리마스. 내립니다를 사전형인 흐르에 응다를 붙여서 아메가 흐른다 라고 합니다. 정중한 표현으로는 아메가 흐른데스가 됩니다. 노다 앞이 명사나 나 형용사일 경우에는 노다가 나노다가 되고요. 응다는 난다가 됩니다. 일이 이유일 때는 일은 싱오토라고 하니까요. 싱오토난다가 되고요. 정중하게 말할 때는 싱오토난데스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빗소리네요. 네, 일본어에서는 빗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자. 자자는 격렬하게 내리는 빗소리입니다. 조용히 내리는 빗소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도시도.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자자와 시도시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요와 구름이 걸린 후지산도 아름다워. 구름 모양으로 날씨를 알 수 있다니 켄타 씨는 아는 게 많아서 의지가 되네. 네, 제29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近くで見ると大きいですね. 가까이에서 보니까 크네요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가 열심히 후지산 사진을 찍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